손을 높이 들어봐 세상의 소리 느껴봐 오늘의 리듬 속에 멈출 수 없어 이 순간 리듬 속에 나를 던져 모두 함께 즐겨봐 자유롭게 춤춰봐